우리나라에서 저국해방전쟁 참전 13여가 준공된 때로부터 지난 3년간 84만 6천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조선노동당과 수령, 저국과 인민을 위한 성전에 청춘도 생명도 소슴없이 바친 열사들에게 경의를 표시했습니다.